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시고 또 어떻게 나셨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통의 인간들처럼 그렇게 잉태돼서 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잉태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의 뜻,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또 죄지은 사람들 용서해 주시면서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모두를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아, 하느님이 여기 우리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된 거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쯤에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얘기했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독서에서 들었었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즈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나의 표징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그 예수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요셉이라는 그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구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도 성모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죠? 예. 성모님께서 아이를 잉태한 걸 알고는 나 모르게 파혼하려고 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생각 안에서, 생각에서 한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여기 이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 이때 만약에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파혼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아이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고발이 들어가면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차이인 거죠, 성모님께서.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한다 이렇게 되면 실증이 나서 파혼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아기는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은 그냥 약간 미혼모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한 선택인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그런데 하느님의 의로움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죠. 단순히 내 결혼생활, 내가 꿈꿨던 그런 가정들,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는 수준에서 죽음의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면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꿈꾸던 미래와 행복한 가정생활들 내려놓고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하느님은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의로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을, 그 하느님의 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가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는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 안아주고 또 그것을 보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할 때,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아, 예수님 여기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한 아이를 맡기면서, 내가 모르는 아이죠. 낯선 아이인데 이 아이를 맡기며 너가 잘 키워봐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날 한 사람을 떠맡긴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느님의 일을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그런 마음의 터를 마련해 두셨는가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